않고 차가운 그대 눈빛이 나를 외면할 때에 참았던 눈물이 나의 볼을 타고 흘러 낯설은 그대의 슬픈 이별 앞에서 변해버린 그대 모습 보면서 가지 말라 말조차도 못한 채 난 서투른 이별에 목이 메여 눈물로 외모느라고 돌아서는 그대 모습 보면서 안녕이란 말 한마디 못한 채 난 서글픈 이별에 혹시 나가 비틀대는 오는 밤을 난 이별과 걸었었지 oh. Yeah, yeah, yeah, yeah. Oh, oh, oh. Oh, yeah. 처음 보는 그대의 표정이 왠지 나는 두려워. 냉정한 그대의 말끝이 나는 너무 아파요. 참았던 눈물이 나의 볼을 타고 흘러 낯설은 그대의 슬픈 이별 앞에서 변해버린 그대 모습 보면서 가지 말란 말조차도 못한 채 난 서투른 이별에 목이 메여 눈물로 외모느라고 돌아서는 그대 모습 보면서 안녕이란 말 한마디 못한 채 난 서글픈 이별에 혹시 나가 혼자 많이 울었었죠 사랑이 미워지나요 사랑도 변하는 건가요 왜 사랑이 울고 있나요 아직도 그대만 보는데 변해버린 그대 모습 보면서 가지 말란 말조차도 못한 채 돌아서는 그대 모습 보면서 안녕이란 말 한마디 못한 채 난 서글픈 이별에 혹시 나가 비틀대는 오는 밤을 난 이별과 걸었었죠